언제쯤 너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갈까. 어디쯤 가야 다시 너와 내가 만나게 될까. 너무한다고 생각은 하지마. 이제부터 넌 나의 여자야. 너는 나의 favorite, 나의 제일 좋은 favorite. I love it girl. 내 맘을 사로잡고 놓지를 않네요. 너는 나의 최고, 나는 거침없는 prayer. 멋진 그림처럼 아름답게 너 달콤한 너의 키스, 너의 립스, 매일 밤을 상상한 걸. 이제는 상상 아닌 너의 손을 만지고 싶어. 내가 싫다고 거절은 하지마 girl. 이제부터 넌 나의 여자야. 너는 나의 제일 좋은 favorite. I love it girl. 내 맘을 사로잡고 놓지를 않네요. 너는 나의 최고, 나는 거침없는 prayer. 멋진 그림처럼 아름답게 너 그릴게. I swear 네 존재감 그건 이미 내게 진하게 배있어. Baby 점점 욕심이 생겨. 네가 나의 애인이면 좋겠다. 부드러운 우유빛 보냈다. 입 맞추고 헤어지기 아쉬워. 어떻게 집에 보낼까. 절대 다른 오해마. 사랑이라는 이름의 병, 그 과정 안에 흔한 증상. 금방 식어버린 유행 같은 맘은 아니야. 내 눈에 뭐가 쉬었건 아쉬었건 다 최고인 너에. 항상 제일 가까이 하나뿐인 달콤한 향수가 되고 싶어 lady. 너는 내 favorite,